너나 죽게도 맞추기가 싫은데 손가락질 사대져 뒷담아지 혼자서 또 튼다고 뒷담아지 결국 너는 세상에 따라서 같이 돈 것뿐인데 난 미친 엘라호들 부르네 돌아가는 세상에서 수신있게 혼자 두벅두벅 나중에 나 큰 별이 될 거야 틴타 천편일률적인 교육 시스템을 강요하면 mistake 영화 빌런 같은 내 삶은 one take 장난 따윈 없어 it's not a game you understand no more 세상 속에 새 이제 날개 적혀있는 날개 he go far away 나를 가둬 두려워하지 마 나를 제발 좀